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같은 밤 가장 잘 어울리는 곡 두 곡으로 오늘 FM 영화 음악은 시작합니다. 반겔리스의 영화 음악이 빛나는 영화 미싱, 의문의 실종의 테마, 그리고 Always, 영혼은 그대 곁에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띄워드립니다. 영화 미싱 중에서 반겔리스의 테마음악, 그리고 Always, 영혼은 그대의 곁에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J.D. 사우더의 음성 두 곡 연달아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성훈 씨, 그리고 부산 금정구 구서일동에서 이자연 씨, 잘 들으셨습니까? 광주에서 면 씨는 비 온 뒤라서 그런지 밤이 꽤 춥습니다 하면서 비 온 뒤 밤에 편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오늘 밤은 어떠셨나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김단비씨, 단비씨, 또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은비씨 두 분, 비자가 들어가신 두 분 잘 들으셨습니까? 단비, 은비 굉장히 이름이 예쁜데 꼭 만화책에 나오는 이름 같아요. 자, Always는 또 그동안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우택 씨, 신봉구 학생, 한승엽 씨, 김현나 씨. 고맙습니다. 항상 주소를 알고 싶었는데 어느 날 거의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주소를 말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일기를 쓰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얼마나 조급했는지 일기장에 마구 갈겨서 쓰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눈물이 나올 뻔했다니까요. 조급하게 쓴 프로, 당신 프로의 주소. 별일도 아닌데 기다림 때문이었는지 새벽 밤에 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고 은평구 녹번동에서 마천목 씨의 편지를 제가 여기까지 읽고는 아주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 믿거나 말거나 라고 적으셨네요. 네, 제가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2동의 김종순 씨는 제가 하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늘 친한 친구들 주소를 적어놓는 수첩에 아주 고이 모셔놨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고맙고요. 저희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FM영화음악입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같아요. 장하구의 새로운 앨범 축축복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러 오세요. 장하구의 축축복 홀리그램 수학 독본

며칠 새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 영화의 광고를 적지 않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광고에 따르면 한 젊은 여성의 도전적인 삶이 아주 코믹하면서도 색다르게 그려진 작품이라고 하죠. 이번 토요일에 개봉되는 영화 NG의 테마를 빠삐용의 제리 골드 스미스의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NG는 어릴 때부터 이웃의 다른 애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3살 때 어머니가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그녀 자신도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이상을 찾아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녀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짜증스러울 뿐이죠.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동거 중인 이태리계 남자 비니와 수다스런 친구 티나. 이들과의 변함없는 일상이 그 짜증의 원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NG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란 과연 어떤 걸까요? 그녀는 환상에 빠집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가 아주 좋아하는 발레 타이스의 한 장면처럼 보여지고요. 또 싱글 양복을 입은 멋진 남자와 마주 앉아서 드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을 떠올리죠.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 엔지는 정말로 한 미술관에서 그것도 드가의 그림 앞에서 환상 속의 남자 같은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멋진 남자와의 행복도 잠시뿐 엔지는 동거 중이던 비니의 아이를 가졌다는 또 다른 현실에 부딪히고 말지요. 엔지, 이 영화는 아브라밍의 소설 나는 엔지다를 뉴욕 출신의 여성 감독인 마사 쿨리지가 영상으로 옮겼는데요. 마사 쿨리지 감독 하면은 그 램블링 로우스 비디오로 출시된 영화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마사 쿨리지 감독은 이 소설을 읽는 순간 인간미와 유머가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는 주인공 엔지 역의 바로 이 여배우를 떠올렸다고 해요. 헐리우드 여배우 가운데 키와 입이 유난히 큰 배우 지나 데이비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 이 지나 데이비스, 이 영화에서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주인공은 크라잉 게임에서 IRA 출신이다가 이후에 믿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마는 스티븐 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 데이비스는요, 서른이 훨씬 넘었잖아요, 나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요즘에 최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지나 데이비스와 함께 저희 시간 함께 해보시죠. 그녀가 주연한 영화가 있죠. 야구선수로 등장했던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전주 우석여고 3학년의 이영은 학생 신청해 주셨고요. 양정고등학교 1학년 2반의 승민 학생도 중학교 때 선생님인 한미자 선생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빌리 조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In a Sentimental Mood. In a Sentimental Mood. I can see the stars come through my room while your loving attitude is like a flame that lights the of every kiss drifts a melody so strange and sweet in this sentimental bliss make my paradise come. Rose petals seem to fall, it's all like a dream to call you mine. My heart's a lighter thing since you made this night a thing divine. In a sentimental mood, I'm within a world so heavenly. For I never dreamt that you'd be loving sad. 여러분도 오늘 이런 분위기세요?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늦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든대요. In a sentimental mood, 빌리 조엘의 음성,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40년대 미국 야구에 실제로 있었던 그 여성 야구팀을 좀 코믹하게 그린 영화였죠. 여기서 지나 데이비스는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포수 역을 맡았었는데요. 와, 정말 시원시원했어요. 영화 보면서 실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팀의 리더격인 그런 선수였었죠. 그들만의 리그, 이 영화가 만들어진 92년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여배우들에게는 순환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 사랑과 영혼의 데미 무어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가 그냥 잠잠해지고 그 뒤를 이을 만한 화제의 여배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뭐 그나마 오스카 2연패를 달성한 조디 포스터가 있긴 했지만 당시에 그녀는 감독으로 막 데뷔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의 스타로는 좀 거리감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좋아할 만한 둥글둥글한 성격의 여배우는 누구 없을까? 이런 헐리우드의 고민에 해답을 안겨준 배우가 이 지나 데이비스였습니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그 생동감이 넘치죠. 그녀는 노력 반, 행운 반. 그렇게 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늦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늦봄, 늦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여배우죠. 자, 우리가 지나 데이비스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아마도 투시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아니, 투시에서 지나 데이비스가 나왔던가? 어디 나왔었지? 이렇게 잠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더스틴 호프만이 분장실에 들어갔을 때요. 속옷만 걸친 채 옷을 갈아입고 있던 그 TV 여배우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스틴 호프만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큰 모습이었죠. 그 크고 하얀 치아를 드러내면서 활짝 웃던 여배우. 그렇게 단 한 장면이었지만 지나 데이비스는 좀 촌스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이 투시는 바로 그녀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띄워드리는 것 같아요. 투시 중에서 스티븐 비숍의 노래입니다. It Might Be You. 영화 투시의 주제가 It Might Be You, 스티븐 비숍이었습니다. 지나 데이비스의 데뷔작인 영화였죠. 지나 데이비스는 1959년 출생입니다. 매사추세츠,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미 교환학생으로 스웨덴에 건너갈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했고요. 연기 공부는 대학 졸업한 후에 전문 연기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발은 좀 늦은 셈이죠. 뉴햄프셔에 있는 스톡 컴퍼니를 졸업하자마자 헐리우드로 건너온 지나 데이비스는 투시, 영화 투시로 데뷔를 한 뒤 TV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데뷔 1년 만에 주연을 따낼 만큼 급성장합니다. 그녀가 첫 번째로 주연을 한 영화는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한 과학자가 실험 중에 실수를 해서 파리 인간으로 변한다는 그런 SF적인 요소에다가 애절한 사랑 이야기까지 더해진 영화였죠. 지나 데이비스는 이 플라이에서 파리 인간을 사랑하는 여자, 그 기자로 등장했었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제프 골드브럼과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 했더니 역시 이 영화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지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나 데이비스 여배우로서 외모에 핸디캡이 많습니다. 우선 키가 6피트니까 그 몇 센티미터입니까? 180cm가 넘죠. 180cm가 넘는 여자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보다도 더 큰 키에 얼굴은 각이 크게 졌어요. 이렇게 각이 크게 진 얼굴형, 또 균형이 깨어질 정도로 큰 입. 얼핏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가끔 보던 미제인형처럼 바보스럽고 또 촌스러운 외모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지적이고 똑똑한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목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균형감각 있게 그녀가 영화를 선택하고 또 감독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플라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셀마와 루이스, 또 페니 마셜 감독의 그들만의 리그,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 그런가 하면 로렌스 캐스단 감독의 우연한 방문객까지 거의 모든 작품이 흥행성과 작품성, 이 둘을 골고루 갖춘 명감독들의 영화죠. 그 가운데서 우연한 방문객은 그녀에게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안겨주었던 행운의 영화였습니다. 우연한 방문객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존 윌리엄스입니다.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나요? 전남 여수 둔덕동의 김일신 씨. 저희 FM 영화음악에 그런 우연한 방문객인 셈인가요? 대구의 성원호 학생도 밤늦게 공부하는데 이 음악이 도움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우연한 방문객 중에서 메인 타이틀을 존 윌리엄스의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지나 데이비스가 이 영화로 오스카를 수상했던 89년. 그 당시 신인급 여배우에게는 너무 과한 수상이 아니었나는 시샘어린 입방아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당시 지나 데이비스의 아카데미 조연 여우상 수상은 파격적이었었는데요. 그만큼 또 지나 데이비스의 연기도 좋았었죠. 그 인디안 풍의 화려한 옷에 개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했던 개조련사. 시리에 빠진 윌리엄 허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인간미 넘치는 좀 수다스런 아가씨였죠. 지나 데이비스로서는 눈부신 변신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로 연기사라는 배우가 된 지나 데이비스는 그 특유의 촌스러움과 여성스러움으로 인해서 91년 또 하나의 좋은 영화에 발탁됩니다. 당시 제프 골드브럼과 헤어져서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변신을 꾀해볼 만큼 아주 의욕적으로 달려든 영화였죠. 바로 셀마와 루이즈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지나 데이비스를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로 올려놓았고요.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연기에 물이 오른 여배우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자, 수상은 양들의 침묵의 조디 포스터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그 덜렁거리는 좀 여리기도 한 셀마를 연기한 진아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었죠. 셀마와 루이즈의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이래요? I'm not giving up. Max, you gotta do something. How many times, Max? How many times did we get me fucked over? Hey, listen. Will you pull yourself together now and listen to me? You calm down. Don't make me sorry I brought you. Damn it! I repeat. Cut your engine off and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Get it. morning. I knew I could not wait another day. Darling, there is something I must tell you. Distant voices calling me away. Until we find the bridge across forever. Until this grand illusion brings us home. You and I will always be together. From this day on, you'll never walk alone. Whatever time may take away, it cannot change the way we feel today. So hold me close until you feel it too. You're part of me, and I'm part of you. I can hear it when I stand. I can see it when I look up in the sky. I can feel it when I hear that lonesome highway. So many miles to go before I die. 영화 셀마와 루이즈의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과 이어서 글렌 프라이의 Part of You, Part of Me 띄워드렸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모니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아우트로로 변신해가는 셀마.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봐야 해 이렇게 말하던 그녀가 영화의 라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루이스, 달리자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런 셀마의 변화는 마치 지나 데이비스 그 개인의 변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실감 있게 느껴졌죠. 사실 지나 데이비스는 그만큼 많은 변화를 겪은, 그러니까 헐리우드 여배우들 가운데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에 속합니다. 외모의 컴플렉스를 오히려 자신의 장점으로 돌린 지나 데이비스는 요즘 연기뿐만이 아니라 제작사 사장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 그건 그녀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난 누구의 힘도 아닌 나 자신의 힘으로 홈런을 치길 원한다. 지나 데이비스의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다이하드와 클리프행어 등으로 유명한 레니 헬린 감독과 재혼해서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죠. 일 욕심도 많아서 차기작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연출을 맡고 마이클 더글라스와 공연하는 해적 영화 Cutthroat Island, 또 코미디 풍의 서스펜스물 Copycat, 이런 영화들이 올해 선보일 신작들이죠. 자, 지나 데이비스가 TV 기자로 등장했던, 그야말로 아주 활동적인 여성으로 등장했던 영화 중에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여고 2학년 2반 백미영 학생. 체육대회에서 반이 최선을 다했지만 전체 꼴찌를 하셨다고요. 하지만 응원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백미영 학생, 서천여고 2학년 2반의 모든 꼴찌한 영웅들께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앤디 가르시아와 지나 데이비스가 함께 출연했던 93년도 영화죠. 히어로 중에서 주제가 Heart of a Hero, 루터 밴드로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by the railroad track. We'll get a hip double dip, tip toppy, two seat Pontiac. So you can rev her up, don't go slow. It's only green lights and all rights. Let's go together with a wink and a smile. Give me a wink and a smile. 제가 무지개와 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별표 그림이나 무지개새 빨주노초 파는 봄만 그려진 거 색깔 칠하는 거 보면 괜히 좋은데요. 이 서초일동의 이윤정 씨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가지고 엽서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엽서를 보니까 이 음악이 생각이 나서 띄워드렸어요.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곽보영 씨가 신청하신 곡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이었죠. A Wink and a Smile이었습니다. 곽보영 씨, 뭐 궁금한 것도 참 많으십니다. 뭐 군인들은 밤 10시가 취침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영화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고 제주도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내 엽서 소개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냅둘 건지도 궁금하고 이제 하나는 풀리셨죠. 현주 은미 미영이 미숙이 문희 정미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쫄랑이 쪼꼬미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어제도 제가 중국 영화 음악 CD 추첨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두 분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김지영 씨 동생이 그렇게 중국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엽서를 추첨하는 것을 방송으로 듣고서는 그때마다 동생 지연이가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중얼거린다고요. 사랑하는 소중한 동생 지연이를 위해서 꼭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김지영 씨께 동생 지연이를 위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역시 마침 또 대구네요. 대구에서 박은주 씨, 팀버튼을 아주 좋아하는 착한 소녀 같아요. 박은주 씨, 이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플래시댄스 중에서 러브 테마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